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뜨거운 뉴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버지라 부릅니다. 너무도 따뜻해 안긴 그 품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라. 비보다 진한 줄 그 사랑인 줄 행복 속에 우리 알았네. 정의 끌려 스스럼 없이 아버지로 부릅니다. 그 품만 믿고 우리 삽니다. 아, 김정은 동지. 그늘이 질까 마음도 많이 쓰신 품 우러러 볼수록 매혹되어라. 인밀한 사랑의 세계 정에 끌려 스스로 정이 오보이 되어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그 사랑 멍이죠 인민들을 일편단심 중종하네. 정의 끌려 스스로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마음.